저 여자 저기 가는 저 여자 여윈 어깨 뒷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같은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보았지 그 사람이 맞다면 돌아보겠지 아, 그런데 아니었다 허무했었다 사랑했던 여자 잊지 못할 여자 하얀 원피스 추억 속의 여자 하얀 원피스